오늘 본문의 말씀은 18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백성들의 성결 규례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18장, 19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반면 20장의 말씀은 이 거룩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성결 규정에 대해서 이 처벌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처벌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다루는 내용이었다는가 하면 오늘 이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람들 간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성결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중요한 주제를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성, 섹스와 가정, 패밀리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에서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오늘 말씀은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성, 이 섹스는 거룩할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한 관념, 또 이미지, 생각들과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념, 이미지, 생각들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도 거룩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원래 오리지널이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들으면 성은 거룩할까요? 거룩한 것이요. 이 성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 거룩한 것입니다. 이 성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이 성 그 자체는 신적인 기원을 가진 지극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이 성은 굳이 그 기원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은 남녀간의, 이 부부간의 사랑이 결정적인 매체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아주 유일한 과정과 또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답고 고귀하고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인간이 그릇되이 사용하여서 이것을 악하고 더럽고 부정하게 여기게 된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됨이,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타락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주신 분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잘못 사용하면서 선물이 가진 신성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상황들은 인간의 육적인 그리고 성적인 욕망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것, 며느리와 동침을 하는 것, 짐승과 교합을 하고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을 하고 친척들과 동침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성, 그 가장 친밀한 연합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인 이 성을 인간의 육적인 욕망과 또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릇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잃게 하는 이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이 성적인 연합은 상호 인격을 나누고 사랑을 전제로 하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두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동의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관계가 오직 쾌락을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여서 무절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서로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성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열거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들의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성물, 이 성을 사용하되 아내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진정한 성적인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부 간의 사랑과 신뢰도 더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에 말씀해 보면 너는 내 우물을 물을 마시며 내 섬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성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로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각각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가족, 패밀리입니다. 이 구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지켜야 할 명령들 후에 인간들을 향한 명령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레위기 20장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처벌 후에 인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서 거룩함이 잘 지켜져야 인간들 사이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형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는 인간들에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의 첫 번째로 십계명도 그렇고 오늘 이 20장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같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버리고 또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는 일도 벌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모를 저주하는 말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말이 이 말이 너무나 가볍게 들리며 또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가벼이 넘겨야 할 것이 아니고 절대 과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거부이며 궁극적으로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들과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것들을 거부하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 그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릇된 성적인 연합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나 타락하고 악해져가는 세상으로 인해 또 문화로 인하여서 어느샌가 이러한 죄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게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성애나 간음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자신의 가족과 어머니나 며느리, 친척들과의 성적인 연합이 어떻게 정상적일 수 있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의 서로의 사랑과 어떤 신뢰와 존중으로 연합된 관계가 아니라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한 이러한 죄들로 인하여서 결국 그 죄의 결과는 가정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첫 번째 공동체인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며 부부간에 누려야 할 이 성이 부부 밖의 관계 가운데서 행해지므로 사랑과 신뢰와 존중이 아니라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서 결국 그 가정은 파괴되어져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의 이혼으로 인하여서 또한 경제적인 사정으로 미혼 출산으로 낙태와 유기가 행해지는 이 세상 동성애의 부부가 입양으로 해서 아빠 엄마가 모두 남자 또 아빠 엄마가 모두 여자인 가정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거룩하게 가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의 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이 구절의 반복으로 인하여서 너무 잔인한가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 나면 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이 죄를 얼마나 더럽다고 여기시며 추악하다고 여기시며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면 미워하실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속한 이 가정, 공동체를 더럽히고 오염시켜서 결국 우리의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무엇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반드시 다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요? 왜 무섭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는 것이요?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이 성을 고귀하고 아름답고 신성한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허락하신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당하게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가정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이 가정을 우리가 있는 이 가정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